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집회들이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공화국 정부 성명이 랑독된 데 이어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들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조작해낸 제재결의를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존열이 단죄규탄했습니다. 도발을 걸어온 원수들과 결판을 내고야 말 단호한 입장을 4배에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미제의 무분별한 군사적 압박에 대처하여 보다 강경한 경고 신호로 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괌도 포위 사격 방안에 관한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은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자들은 공화국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원수놈들을 적치는 심정으로 생산적 강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미제의 악랄한 반공화국 제재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결의를 표명했습니다.